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는 미 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국정원 살인악마들의 극악무도한 국가 테러 음모 행위에 천만 군민이 치솟는 교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 내무군 군관 호성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 테러를 감행하려고 했다니 치가 떨려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세계는 우리 시기의 정의의 반테러 타격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최고 존엄을 어째보려고 개꿈을 꾸는 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 노동자 림숙희는 범죄자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든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서 죽탕쳐버려야 한다고 했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김철진은 적대용 테러 범죄자들에 대한 민족의 준엄한 판결은 내려졌다고 하면서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는 테러 광신자들을 단호히 징벌하고 그 본고지를 완전히 불마당질해버릴 그날까지 종이의 소탕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